아, 오늘은 많이 춥습니다. 그렇죠? 겨울은 추워야 겨울이라고 하는데 그동안 너무 따뜻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추위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운영되고 있음에 우리가 모두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특히 세상이 어지럽고 많이 어려운 중에 있는데 앞에 놓인 소망을 붙잡으려고 세상에서 피하여 나온 사람들인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큰 위로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의사인 친구에게 사람들이 임종할 때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무엇인가를 물어보았답니다. 그 물어본 사람의 마음속에는 사랑해요, 아니면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해요 라고 하는 말을 하지 않을까? 그 중에서 어떤 말을 많이 할까? 이제 궁금해서 던진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의사 친구는 사람들이 임종할 때 말을 많이 하기보다는 한 가지 행동을 한다고 합니다. 그 행동이 무엇이냐면 그 사랑하는 가족들의 체온을 느끼기 위해서 그 손을 잡아달라 그러는데 손을 잡아달라. 그러면서 그 손을 잡아줄 때 그 사랑하는 가족들의 그 마음이 이렇게 전해지면서 이렇게 임종하게 되는 것이라고 그렇게 친구한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2017년 저는 새해를 들어서 오늘 처음 설교를 하게 되는데요.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말이 아닌 행함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랑의 공동체로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는 죄인된 우리들을 구원해 주신 예수를 믿는 사람들로서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대하여 그 유진 피터슨이 쓴 메시지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자신이 하실 일을 분명히 아셨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은 그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삶을 그분 아들의 삶을 본떠 빚으시려고 결정해 두셨습니다. 그분의 아들은 그분께서 회복시키신 인류의 맨 앞줄에 서 계십니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하심은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신 인류의 맨 앞줄에 계신 예수를 본받아 사는 삶으로 인도하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빌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29절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현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미리 아신 자들이란 누구를 얘기하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랑하는 성도들입니다. 이 사랑하는 성도들을 미리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이 믿을 것이라는 사실을 미리 아시기 때문에 그들을 구원하기로 예정하셨다는 겁니다. 미리 아셨기 때문에. 그러나 만일 이 예정이 예지보다 앞서간다면 하나님의 구원은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준 보응에 지나지 않는 것이 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근거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에 있는 것이지 인간의 어떤 공로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미리 아심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사랑, 즉 하나님께서 미리부터 사랑하여 돌아보시는 것, 곧 우리가 어떤 믿음을 드리기 전에 선택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새길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가 있습니다. 이 모세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따라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길을 걷는 것이 너무나도 무겁고 힘겹고 지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누구보다도 모세를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 저와 함께 보내실 자가 내가 누구인지를 모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알려주시지 않으셨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저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것만큼 저를 잘 알고 계시고 저에게 큰 은총을 주신다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시다면 제가 주를 섬기며 계속해서 주님께 은총을 받을 수 있도록 부디 저에게 주의 계획을 가르쳐 주십시오. 주께서 주의 백성을 선택하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모세는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등을 보게 되는 영광을 얻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은 누구의 선택인가요? 그것은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는 하나님의 선택 안에 있습니다. 하지만 미래를 모릅니다. 거기에 비해서 믿음도 약합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잘 알고 계심으로 하나님의 주권 속에 모세가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출애굽기 33장 17절을 찾아서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7절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는 성경이 넘어가는 소리라고 누가 그렇게 말했죠. 자, 출애굽기 33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는 그 일도 모세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너는 내 목전에서 은총을 입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기 있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이름도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손바닥에 우리의 이름을 기록해 놓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이냐면 우리들이 어떤 믿음을 보이지 못한다고 해도 우리의 속사정을 아시는 그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신다는 뜻이에요.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는 동안 새사랑교회를 선택하셔서 세우시고 언제나 새사랑교회의 편이 되어주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잘하고 믿음이 좋아서 새사랑교회가 세워져 가는 것이 아니에요. 순전히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셨고 날마다 은총으로 함께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새사랑교회가 굳세게 든든하게 성장하고 세워져 간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금도 그분의 주관 속에 주시는 은총으로 우리들의 편이 되어주셔서 구원과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이렇게 말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내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내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그죠? 네. 우리 저는 요즘 한이랑 놀면서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이름을 지어주는 일이에요. 한이는 뭐든지 이름을 지어줘요. 인형이나 물고기나 뭐 장난감이나 이름 없는 이름이 없어요. 그 이름을 불러주고 이름을 불러줄 때 되게 행복해 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신다는 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 그래요.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간에 하나님은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이 쓰고 있는 이 서신은 바울이 3차 선교여행 때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어진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성도들에게 보낸 서신서입니다. 이 서신서가 박해와 핍박으로 이어지기 전에 쓰여진 편지인데 그때 그 성경 시대의 로마는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면 만신의 우두머리인 주피터 신전을 포함해서 몇 개의 신전들이 원형처럼 되어져 있고 거기에 제일 높은 언덕에 황제와 귀족이 살고 있는 궁궐이 있고 그리고 신격화된 로마의 황제 클라우디우스의 신전이 있고 그리고 그 클라우디우스의 두 아들이 건축한 광장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 로마의 공공 건축들과 신전들이 그 안에는 분수가 그냥 막 아름답게 호화롭게 장식이 되어져 있고 그리고 부자들은 화려한 집들에서 삶을 살아가고 이런 모든 것들이 부요의 그 명성을 높여주는 로마를 반영해 주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가난한 사람들의 거주지는 이와는 엄청난 대조를 이루어서 다세대 주민들과 붕괴될 만큼 아주 허름하고 화재의 위험에 노출이 되어 있는 상태로 로마는 형성이 되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거주민들은 열심히 일을 해도 피곤한 생활을 했고 아프리카와 이집트로부터 곡식을 들여왔지만 야채는 아주 귀했고 아주 부유한 집들은 식탁에만 오를 수 있는 야채로 이렇게 생활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시는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물과 미를 무료로 제공하였고 수로는 아주 먼 거리서부터 도시로 하루에 약 개인당 3.7리터니까 우리가 먹는 물 크기 1.5리터 두 병을 합하는 그런 물로다가 식용수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목욕도 자유롭게 하지 못해서 물을 퍼다가 날라다만 줘야만 물을 이 목욕을 했으니까 아마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나 목욕을 했을까요? 우리가 지금은 매일매일 샤워를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제가 자라나던 시절에는요. 목욕을 매일매일 못했습니다. 목욕탕이라는 곳을 갔지요. 그렇죠? 이수 할머니 권사님. 그렇죠? 그리고 이윤희 권사님도 그러셨을 거고 최 권사님도 그러셨을 건데 우리 때는 때가 그냥 완전히 새까맣게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껍데기 피부가 하나를 더 덮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리고 목욕탕에 가서 푹 불려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것을 얼마나 열심히 미뤘는지 우리는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런 것들은 전혀 경험하지 못하죠. 우리는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로마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황제가 신처럼 살아가던 이 클라우디우스라고 하는 이 41년에서 54년이니까 54에서 41을 빼면은 18년 정도 맞나요? 그 정도 이렇게 정권을 잡고 일을 했는데 이 황제는 공휴일이 159일이었대요. 그럼 얼마나 신나게 놀았겠어요. 여러분 휴일 되게 좋죠? 막 놀고 싶죠? 근데 이게 휴일이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159일 가운데 93일이 무엇을 했냐면 각종 게임, 경기 이런 것으로 이 날을 소비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약 15만 명을 수용하는 그 막시무스라는 그 경기장에는 주민들을 이렇게 안돈시키려는 그런 목적에서 무료로 이렇게 운동 경기장을 열어줬어요.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서 운동 경기를 열심히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흥분한 군중들은 의사에 따라서 경기에 대한 검투사가 생사를 결정짓는 일도 이 군중들이 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불의하고 이것이 공평하지 않고 이것이 빈부의 격차가 얼마나 많은 로마 시민의 삶이었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죠.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도박도 매우 심각했고 폭동도 아주 폭동이 심심찮 않게 일어났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시대적인 배경을 갖고 바울은 3차 여행 때 서신을 보냈는데 실상 바울이 로마로 왔을 때는 그때는 황제가 누구냐면 네로 황제였어요. 이 네로 황제는 어떻게 자라나기 시작했냐면 3살 때 엄마의 손에서 이렇게 자라나질 못했어요. 그 어머니 아그리피나는 정치적인 위험 요인 때문에 추방이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네로를 누가 길렀냐면 노예인 이발사와 그리고 댄서의 그 손에 의해서 길러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 자르는 거 맨날 봤겠죠. 그러니까 잘라내, 뭐든지 다 잘라내. 그리고 춤추는 거, 막 이런 것만 보고 자랐을 테니 뭐 정서적으로 엄마 손에서 자라지 않았으니까 많이 안정감도 없었을 것이고 또 노예 손에 길러냈기 때문에 마음속에 분노, 이런 증오심, 이런 것들이 많이 예, 자라나는 동안에 자리를 잡게 되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네로의 그 어머니는 또 작은 아버지가 되는 황제 클라우디우스, 그러니까 네로 황제 전에 클라우디우스가 이 작은 아버지인데 그 작은 아버지의 그 작은 아버지를 유혹해 가지고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네로의 숙부와 엄마가 결혼을 해서 이렇게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전 황제 클라우디우스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두 아들보다도 그 네로의 모친 치엄마에게는 나이가 그 네로가 더 먼저 낳기 때문에 세 살이 더 형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황제 즉위식 때 누구를 더 이렇게 밀어붙였겠어요? 그 작은 아버지에게서 난 두 아들을 추천한 것이 아니라 그 엄마가 데리고 온 그 아들 네로를 이렇게 황제로 추천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이 네로 황제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네로 황제는 황제가 된 후에 클라디우스, 말하자면 숙부를 독살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친모까지도 독살하게 되고 그리고 그 형제들도 다 독살하게 되고 둘째 부인이 임신을 했는데 그 임신한 둘째 부인도 발로 차서 죽게 만들고 온갖 만행을 저지르다가 결국은 그 불을 질러서 로마에 불을 질러서 일주일 동안 도시가 불타게 하는 화재의 원인을 제공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네로 황제는 그 화재의 원인을 누구한테 돌렸냐면 로마에서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에게 돌려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기 시작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네로의 그 박해가 그리스도인들을 붙잡아서 바퀴를 돌리게 하고 불에 태워서 자기 정원을 밝히는 살아있는 횃불로 이용하기도 했고 야생 짐승이 가죽 속에 집어넣어 꿰매고 그의 사냥개들을 몰아서 그들을 물어뜯고 찢게 만드는 등 온갖 잔인한 만행을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에 당도했을 때는 네로가 이러한 포악을 행하기 전이었지만 네로 황제로부터 상소 사건에 대한 판결을 이 바울이 받게 되고 결국은 바울도 죽게 되는 것이죠. 자, 바울의 이러한 서신서는 앞으로 일어날 박해의 핍박과 환난 속에서 분명히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겨내는 힘이 되었을 것이라고 가히 짐작은 해보게 됩니다. 어쨌든 바울은 그러한 시대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박해와 핍박과 환난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미리 얘기를 해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리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 하나님이 우리의 편을 들어주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은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지만 믿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선한 일만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종종 나쁜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선한 일보다 내가 원하는 일보다 원치 않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바울이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기 때문에 모든 일들에 궁극적으로 유익을 가져다주는 선한 쪽으로 작용을 한다는 것을 먼저 알기를 바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한 바울은 우리가 선에 대한 하나님의 정의를 받아들이도록 이 로마서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선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우리가 원하는 것 또 즐거운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즉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만드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좋아 보이지 않는 그것을 통해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리 정하신 일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선하신 계획에 대해서 유진 피터슨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는 삶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미리 계획하신 선하신 계획, 예수를 따라가는 그 일에 여러분들이 더욱 많은 수고와 노력을 기울이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들어 죽겠는데 거기다가 예수를 닮아서 살라고 하니까 여러분 기분이 좀 묘할지 모르지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야말로 지금 나를 자유케 하고 생명 있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부활의 때에 더 큰 면류관으로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닮는 것을 거부하지 마시고 예수를 따라가면서 우리가 하늘나라를 이루어가고 우리의 마음에 자유와 생명과 평안이 누려지는 거룩한 은총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예수를 닮아가며 살아갈 수 있을까?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 마태복음 16장 24절을 펴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는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그랬어. 예수를 닮아가는 삶으로 바꿔지는 것에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자기 부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선택의 상황이 아니에요. 필수 조건이에요. 완전히 우리는 필연적으로 나를 부인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자신의 인간적인 욕심과 행복과 평안에 대하여 인간의 본능적으로 내 안에서 욕구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본성을 거부하는 것이기에 자기 부인이라는 것이 결코 쉽지 않죠. 왜냐하면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다 나를 사랑하고 있어요.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희생시키고 나를 포기해서 누군가를 더 크게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로서는 너무나 힘들고 어렵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와 같은 것에서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에요. 저를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를 사랑하지 맙시다. 정말 사랑하지 맙시다. 자신이 없죠. 그런데 정말 나를 사랑하지 말아야 돼.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미리 정하신 것, 하나님의 선에 속하는 것, 예수를 따라 살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신앙의 맨 앞줄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도록 그렇게 미리 정하여 놓으셨기 때문이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얼만큼 내가 따라가느냐 이거에 따라서 내가 신앙의 길이와 넓이와 높이가 예수를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나 예수 닮기 싫어요 하고 계속 버팅기고 있는 한 우리는 예수를 따라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겨우 구원은 받을지 몰라도 내가 현재 지금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실제의 생활 속에서 누릴 수 있는 하늘나라가 우리 가운데 없는 것이에요. 매일매일 순간마다 내 속에 갈등만 있는 것이에요.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맨날 어정쩡한 그런 모습으로 밖에는 우리가 남아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제가 요즘 매주 화요일마다 우리 선지생도들, 후배들을 우리 교회에 초청을 해서 이 자기 성찰하는, 자기 부인하는 이 훈련을 시도를 했습니다. 두 주째 하고 있는데 이제 두 주째 되면서 이제 마음속에 부담이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신학교 4학년인데 결정을 못 졌어요. 어디 사역을 나가야 될 것인지 무엇을 해야 될지 잘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들여다보니까 두 마음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심을 따라가기는 해야 되겠는데 아직 그렇게 가자니 내가 아직은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아서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마음이 매일 싸우니까 공고해진 거예요. 공고한 상태에서 이제 이 훈련을 받다 보니까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따라가야 될지 이제 하나하나 지금 벗겨져 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화요 모임을 더 간절히 사모하게 되고 오게 되지만은 어쨌든 우리들이 예수를 따라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분명하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따라 살기 싫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우리 안에만 있을까요? 그 사람에게만 있을까요? 그게 아니에요. 바울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7장 18절에서 2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 마음이 싸우고 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로마서 7장 18절에서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 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법을 깨달았노니 그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우리들은 분명한 것은 우리들은 분별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선한 것이고 어떤 것이 악한 것인지 분명히 우리들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으로 내가 보는 것을 따라가는 것이죠. 내가 판단하기 원하는 것으로 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의 법은 우리들과 함께 계셔서 예수를 닮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내는 능력이 되어서 우리 앞에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비록 연약해서 우리가 예수를 따라가는 것, 닮는 것 이것에서 우리가 너무 멀리 와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기 때문에 로마서 8장 26절에서 27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분명한 것은 성령께서 우리가 예수를 닮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예수를 닮아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얘기해 봅시다. 당신은 예수를 닮을 것입니다. 분명히 믿으십니까? 그리고 매일매일 천천히 변화되어져 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우리 모두는 예수를 본받아 살아가는 이 정아의 모습 이것에 대해서 로마서 8장 3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시느니라 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기도하며 예수를 본받아 살아갈 때에 성화의 모습뿐만 아니라 영화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2017년을 맞이해서 말씀과 하루 침묵과 십자가의 기도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루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말씀과 그리고 하루 그리고 우리 자신을 성찰하는 십자가와 촛불 기도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를 닮아갈 수 있도록 분명히 인도하시고 도와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한 것은 묵상하고 다 하는데 그대로 따라가지 못할 때가 정말 많아요. 어느 날 제 아들하고 같이 무슨 쇼핑 좀 하러 어디 나왔다가 이제 그 세탁소에 있는 우리 남편한테 연락이 왔어요. 내 세탁소에 왜 외상 짓고 다니느냐고 저한테 그래요. 근데 외상 짓고 같지 않은데 외상 졌다고 그래서 이상한데 나 이 외상 잘 안 졌는데 이제 이러면서 이제 다녔어요. 그러다가 아이 참 이 세탁소 아저씨 생각할수록 생각해보니까 조금 그러네. 아 이거 찾아가서 죽일 수도 없고 살릴 수도 없고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피성이가 하는 말이 엄마 묵상하고 나서 그러면 안 되지. 아 이래가지고 한방 먹었잖아요. 그래요. 우리가 예수를 따라 산다는 것이 이게 훈련이 되고 그게 능력이 돼서 자연스럽게 나와져야 되는데 아직도 나는 예수를 담기에 조금 멀리 있는 사람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와 같은 표현이 확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렇지만 저도 연약하지만 다시 한번 희망을 가지면서 이제 말씀과 그리고 하루를 충실하게 하면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그런 경건의 능력이 내 안에도 있고 여러분 안에도 흘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먼저 말씀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하루의 삶 속에서 가장 조용한 시간을 내어서 말씀으로 집중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는 이때는 지금 나에게 주어진 상황과 형편을 살피고 돌아보면서 외적인 것들과 현실적으로 내 안에 어떻게 다가오고 있는지 그리고 그 일에 대하여 나는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답을 내리지 말고 그 과정을 주님의 임재 안에서 자세하게 주님을 바라보면서 묵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생각이 집중이 되어져야 하는데 방해하는 생각들이 들어오곤 합니다. 어떨 때는 깊이 들어갔는데 아 참 가스불 껐나? 아 참 아 지금 전화 올 때가 있는데 이러면서 마음을 흐트러 놓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다시 그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더 집중하는 시간으로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럴 때 그 생각에서 벗어나면 이제 주님 안에서 더 깊은 그 은혜와 기도를 체험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다시 집중해서 주님의 임재 안에 있음을 확신하고 나의 내면 깊은 곳에서 솟아오르는 속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옛것을 버리고 새것으로 채워지는 은혜를 경험할 때 비로소 한 걸음 주님 중심 안에서 새롭게 되어지는 변화를 내 안에서 느끼고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주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를 품에 안으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그분의 품 안으로 영원히 안아주실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의 삶 가운데 에워싸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서 마음이 불편하고 두렵고 밤잠을 설쳐대는 현재나 장래에 소망이 없어서 끊어진 것 같은 그런 시간 속에서 또 우리의 마음속에 증오와 분노, 배고픔, 그리고 위험함, 협박, 죄악까지도 우리의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위해 자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를 죽이고 살리신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언제나 우리 편이 되어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는 오히려 우리에게 있는 고난과 위협과 환난을 무엇으로 바꿔야 될까요? 예수님의 성품으로 바꿔가는 기회로 삼고 우리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들고 그래서 우리가 더 굳세어지고 주님의 본을 받아 살아가는 2017년 한 해가 되어 날마다 세상을 이겨나가는 넉넉한 그리스도인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을 통하여 일하실 선하신 계획을 기대하면서 말씀 묵상과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주님 앞에 있기를 힘쓰고 경건의 능력으로 우리의 심령과 교회와 가정과 이 나라가 다시 세워지는 거룩한 영광을 보며 우리 모두 주님을 찬송하고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선택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며 우리의 이름을 가슴에 새겨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 하나님 앞에 저희들은 언제나 연약하고 믿음이 없는 모습으로 우리가 세월을 보낼 때도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우리들이 당하고 있는 환난이나 공고함이나 위기나 위협이나 내가 원치 않는 일들이 외적으로 내적으로 수없이 공격하고 달려온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작정하시고 선을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을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 만나게 하시니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아 예수를 닮아가는 일에 더욱 힘쓸 수 있어 우리의 구원뿐만 아니라 세상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함께하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